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셨네. 그 최초의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네. 첫날엔 빛과 어두움,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푸른 채소와 나무,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오 사람을 만드셨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베푸셨네. 온 땅 가득히 번성하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샬롬, 문화 선교의 길을 여는 양놀이 어울림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물을 볼 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저귀는 새들, 뜨거운 햇빛에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아마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게 첫 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연과 만물에 드러낸 증거들을 발견하고 연구하여 또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여깁니다. 만약 그 밀러의 실험과 또 다윈의 종의 기원, 해켈의 배아 사진 등이 아마 그때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밀러 실험의 실패와 사기, 해켈의 배아 사진 조작 등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지질학적, 생물학적 반대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과학자들을 통해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 종교가 되어버린 진화라는 이 망상에 사로잡혀 진화론 하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신학은 뭐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그런 신학은 아담 이전의 사람의 진화를 말하면서 이중 아담론 같은 것을 낳고 또 죄에 대해서는 원죄설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낳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밀러의 실험 조작, 수많은 뼈 조작, 그리고 해켈의 배아 사진 조작 등 진화론은 사기에 불과합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 해켈의 배아 발달 과정 그림이 교과서에 실린 후 10년 후에 인공 낙태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낙태를 낳는 과학 뒤에 숨은 진화라는 이 망상은,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도 낙태율이 OECD 국가 중 세계 1위가 아닙니까? 이 낙태 문제만 해결돼도 한국의 초노인 시대의 인구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천여 건이 넘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진화론이 낳은 낙태라는 이 괴물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과학기에 숨은 진화론입니다. 만약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맨델의 유전 법칙 또한 부각되었다면 아마 많이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창조주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학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강하게 드러내며 또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화론자들이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그들의 조작과 오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은 4만 년 전에 지혜로운 현대 인류에 의해 북부 유럽으로 밀려나 버린 커다란 골격을 가진 털이 많은 동굴에 사는 동굴인이었다고 우리 모두는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사실 모두가 틀릴 수 있을까? 또 일부 뼈들은 그 기록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진정한 사람들의 뼈였을까? 최근 네안데르탈인의 그 뼈들에 대해 연대 측정을 실시했었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탄소14 연대 측정 전문가인 프로치 폰 자이트는 측정 자료들을 그 조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연구들을 표절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음을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대 측정에 있어서 발생한 재앙적 사건이 인류학자들에게 선사시대의 역사를 다시 쓰도록 강요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믿고 있었던 그의 발표 연대가 위조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의해서 그 3만 6천 년 전으로 주장되었던 몇몇 유명한 뼈들은 독립적인 시험 결과 단지 7,500년 전으로 판명되었으며, 또 프로치에 의해 그 2만 1,300년 전으로 주장되었던 또 다른 그 뼈는 단지 3,300년 전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2만 7,400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어 독일 지방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초기 인류의 것으로 프로치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또 다른 뼈들은 놀랍게도 AD 1750년경에 죽은 노인의 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쿠바산 시가와 포르쉐 자동차를 좋아했던 프런치 교수는 대학 화석들을 미국 상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와 1930년대 나치에 의해서 행해졌던 참혹한 과학실험들에 관계된 문서를 훼손한 혐의로 또한 고소되어 왔습니다. 프로체 교수는 명백하게 30년 동안 사실을 위조하였고 조작해 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 총장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의 불법적 행동이 제재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사죄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필트 다우닝이 그 사김이 밝혀지는데도 50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 3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진화를 믿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진실이 밝혀지는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진화론자들도 화석의 나이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억 년의 그 화석의 나이는 직접 측정되어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나무나 화석과 같은 유기물의 그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탄소 측정법입니다. 그런데 탄소 측정법은 그 원리상 그 5만 년보다 오래되었다고 여기는 그 유기물은 그 나이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과 탄소 측정법에 대한 질문이 함께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전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혹장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직접 그래도 그 측정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그 화석이 수천만 년 되었다는 편견을 버린다면 누구나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탄소 14가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된다면 그 화석은 길어도 5만 년보다 젊은 것이 됩니다. 실제로 화석을 측정할 경우 모든 화석들은 충분한 탄소 14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5만 년보다는 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그 스위스의 석탄은 2000만 년 된다고 그 진화론자들은 연대를 얘기했지만 실제 그 측정 연대를 보면 3만 6천 년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의 그 나무 화석 같은 경우는 2300만 년이 됐다고 그 진화론자들은 말하지만 실제 측정 연대는 3만 4천 년입니다. 그리고 또 그 호주 시드니의 그 석탄을 보면 2억 5천만 년 됐다고 그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연대를 말하지만 실제 측정 연대를 보면 3만 4천 년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나무 화석 같은 경우는 1억 8,900만 년 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측정 연대를 보면 2만 3천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예들은 일부러 탄소 14가 측정된 것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화석을 측정했을 경우 탄소 14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 미국 지구물리학학회에서 창조과학자들이 발표했던 그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아주 그 분명합니다. 그 진화론의 순서대로 고생대에서 4개, 준생대에서 3개, 신생대에서 3개 지층 속에 들어있는 10개의 석탄을 측정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그 수억에서 수천 년 된 지층이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이들에게서도 모두 탄소 14가 건출되었는데 평균 오늘날 대기 0.25%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수만 년의 그 나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에 그 석탄과 동일한 같은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물 분자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치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화학적 영향의 보호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 서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12개의 그 다이아몬드를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그 모두 그 기존의 수십억 년 전으로 그 수십억 년 전의 것으로 여겨졌던 암석 속에 있던 것입니다. 역시 모든 다이아몬드에서 탄소 14가 검출되었고 평균 양은 오늘날 대기의 0.09%였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 전에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오래되었다는 모든 샘플들은 탄소 14가 있으며 대부분의 것들은 수만 년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탄소 14, 12 비율이 지금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그 계산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예전에는 탄소 14와 12의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수만 년의 나이는 더 젊어져서 수천 년으로 떨어집니다. 이들은 그 오히려 성경적으로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발생했고 이때 이들 화석들이 매몰되었다는 것의 그 것과 더 잘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탄소 14 방법은 몇 가지 중요한 가정들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고 하는 탄소 14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만을 보더라도 화석들이 수억 년에서 수백만 년의 그 진화론적 나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식물과 같은 유기물의 나이는 탄소를 통해서 하는 반면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라늄, 납, 루비듐, 스트론튬, 또 칼륨, 아르곤 등을 이용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칼륨 아르곤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이 방법만 다뤄보겠습니다. 원리를 보면 칼륨은 아르곤 기체로 변합니다. 이때 발생된 아르곤 기체는 굳어서 친밀해진 용암 속에 갇히게 됩니다. 아르곤 기체는 시간이 지나면 칼륨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용암 속에 계속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 누적된 아르곤의 양이 많으면 용암이 굳은 지 오래된 것이며 반면에 아르곤 양이 적으면 오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탄소 측정과 그 마찬가지로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용암에 적용하는 데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측정하려고 하는 아르곤이 모두 칼륨의 붕괴에서 온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용암에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칼륨 아르곤 방법을 적용할 때 용암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섭씨 그 700에서 1200도까지 뜨겁기 때문에 아르곤 기체는 용암이 굳기 이전에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용암이 굳을 때까지 아르곤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이 방법은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아있는 아르곤 양으로 인해 훨씬 더 오래된 용암으로 측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칼륨이 아르곤으로 붕괴하는 그 속도는 아주 느린데 칼륨의 양의 반이 아르곤으로 붕괴하는데 12억 5천만 년이라는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암이 굳기 전에 아르곤의 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이를 모두 칼륨에서 붕괴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아주 오래된 것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질학자들이 이런 그 최근의 용암을 측정했을 경우 모든 용암에는 아르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즉 아르곤 기체가 모두 날아갔을 것이라는 가정은 틀린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 양도 모두 수십만 년에서 수천만 년에 걸려야 쌓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만약 그 나이를 알고 있는 용암들을 그 측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하와이의 어떤 현무암은 실제 나이가 AD 1800년인데 칼륨 아르곤 방법을 했을 경우는 160만 년이 나옵니다. 또 시칠리아의 현무암은 BC 122년의 그 실제 나이인데 칼륨 아르곤 방법을 했을 경우는 25만 년이 나옵니다. 또 어떤 거는 하와이의 그 현무암을 그 측정했더니 실제 나이는 AD 1800년인데 칼륨 아르곤 방법을 했을 경우는 29억 년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모르는 용암을 측정했다고 할 때 어떻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이를 모르는 용암을 측정하면 아주 오래된 나이로 측정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역시 편견이 면저입니다. 진화론적 편견으로 수천만 년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측정해서 그렇게 나왔을 때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더욱 주소서. 주음성 듣기 원해 주음성 듣기 원해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